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 성원 일동이 22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사회주의 조국당후에 만민이 부러워하는 아이들의 왕국 청년강국을 일도세우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전중 여성중시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고룩한 용도와 위대한 사랑의 낮과 밤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주체적 제1조선 여성운동사와 더불어 세세연연 길이 전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여성동맹 대표들의 감동 깊은 토론들과 중종의 200일 전투장들에서 전해지는 자랑찬 승전 소식들,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가 이룩된 조국의 북변 땅에 울려 퍼지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에서 경의하는 원수님을 중종다에 받들어 모시는 길에 이 나라 여성들과 천만 자식들이 바라는 소원과 꿈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는 진리를 더욱 심장 깊이 절감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조국 방문의 나날에 받아하는 영광과 행복, 귀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일편단심 중종으로 받들어 조선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한 부분인 제1조선 여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억세게 이어나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적 해외교포 여성운동의 위대한 용도자이시며 제1동포 여성들의 자애로운 오보이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